북녘당에서 국동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의 동포 형제 자매 여러분,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조선인민군 내무군 군인 동무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들과 남녘의 송도님들도 평안하신지요? 해외에 계신 한민족 동포 형제 여러분들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사를 전합니다. 샬롬. 국동방송에서 전하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의 진행을 맡은 저는 함흥에서 온 김충성 선교사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을 기다리던 환자의 심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인다는 것이 사실인지, 그때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생각해 볼 여유가 적어도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사람에게는 없었습니다. 그에게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렇게 38년을 병마에 사로잡혀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기적을 맛보았던 예수님을 만났던 그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북녘당에서 국동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 첫 찬양 보내드립니다. 신장하셨으니 찬송 갈보리산 위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국립합창단의 합창으로 감람산 깊은 밤중에 이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라디오 방송 함께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년 365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새롭게 선보이는 십계명으로 사는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십계명으로 사는 삶의 방식. 네, 지난주부터 새롭게 신설된 십계명으로 사는 삶의 방식.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인천 열린 성서 침례교회 정민철 목사님 자리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자, 오늘 십계명으로 사는 삶의 방식 두 번째 시간인데요. 목사님, 오늘은 제 2계명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네.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에 분명히 이제 뜻이 있을 건데, 네. 1계명에서도 우상에 관한 이야기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2계명도 또 우상에 대한 말씀인데 네. 1계명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네.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네. 어떻게 다른가요? 사실 얼핏 헷갈릴 수 있죠. 근데 1계명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말씀은 우상의 종류에 대한 말씀이고요. 예. 2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제2계명은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 제대로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흔히들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 하나님 믿어 교회 다녀 그렇게 말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야 됩니다. 오늘 이 계명 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계명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야 된다라는 그 의미. 네네. 자 오늘 저는 그냥 단순하게 우상만 안 만들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뭔가 또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예.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씀하는 어떤 형상은 과연 우상의 형상들을 말할까? 하나님을 형상하는 것까지 포함될까? 예,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떤 형상? 네. 제 생각에는 두 가지 다 해당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두 가지 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도 지금 생각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상의 네. 형상이냐, 하나님의 형상이냐. 하나하나 네.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먼저 그 형상화와 관련된 우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목사님? 뭐 당연히 돌이나 나무로 조각한 모든 종류의 신상들이 포함되겠고요. 그렇죠. 일제시대 때 강요됐던 신사 참배라든지 조상을 신으로 섬기는 행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배하는 모든 대상을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또 예술적인 행위들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거나 또 조각을 하거나 하는 것도 네. 우상 숭배가 될까요? 예술적인 행위는 우상 숭배라기보다는 창작 활동이죠. 예. 그렇지만 창작 활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예배 대상을 위한 목적으로 삼으면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2계명에 네. 이렇게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까지 형상화시키지 말라고 했을까요, 목사님? 이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지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했습니다.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나서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듣는 것이에요.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신앙은 듣고 믿는 거예요. 신앙은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예. 목사님, 하나님을 그러면 형상화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또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어요. 태양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아무리 많은 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만들어 놓으면 그 순간 하나님은 왜곡되어지고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 그 형상에 갇히게 됩니다. 예. 오늘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우상을 형상화한 것은 아 이건 진짜 우상이다라고 하는데 네.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분으로 만든다 이 말씀이네요. 네, 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라는 말씀에는 하나님을 교제가 없는 대상으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무시해도 되는 대상으로 삼지 말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게 바로 십계명의 제2계명이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 가면 십자가가 보이고 사람들이 하나님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 느끼는 것 같은데 교회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지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 네. 교회뿐만 아니라 또 모든 곳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섬기는 삶 이게 중요하겠네요. 네, 네.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혼자 있을 때도 차 안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 앞에서도 또 큰 성공과 축복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네. 오늘 이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우상에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얘기까지 나오게 됐는데 한마디로 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오늘 말씀 정리해 주시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 다닌다 이것으로 우리는 만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우리 극동방송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요. 네. 십계명으로 사는 삶의 방식. 지금까지 인천열린성서침례교회 정민철 목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고 혀를 울리면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시험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 검은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집에 나를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고 남성 독창으로 갈보리산 위에 이 찬송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찬송은 거기 너 있었는가 이 찬송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양의 문 근처에 기둥 다섯 개가 있는 연못 베데스다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다른 사역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때는 믿음을 확인하신 후 치유하기도 하셨고 또 어떤 때는 주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간절히 주를 찾는 소경을 치유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에는 틀립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병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을 확인하는 것도 간절히 원하는 외침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는 시도도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기까지 기다리셨다면 그는 치료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병자가 나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병자는 걸었고 치료되었으며 치유로 인해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 때문에 치유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임하게 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땅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임하는 그런 기적의 시간이 지금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테트 합창단의 합창으로 주가 지신 십자가를 이 찬송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송 보내드릴 텐데요. 찬송이 탄생하게 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찬송의 작사자는 사라 아담스라는 여배우였습니다. 1805년 영국에서 태어난 사라 풀러 아담스는 아름다운 여배우였습니다. 정치가인 아버지 벤자민 풀러의 둘째 딸로 태어난 그녀는 빼어난 미모로 무대에서 명성을 누렸습니다. 1834년에는 논객이자 철도회사 엔지니어인 윌리엄 아담스와 결혼해 행복한 가정도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폐결핵이라는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를 폐결핵으로 여의고 하나뿐인 언니마저 병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봐왔던 터라 그녀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는 병으로 시들고 배우로서 활동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병색이 짙어지는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은 큰 고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괴로운 것은 무대에 설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행복했던 지난 시간들은 이제 기억할수록 상처만 그녀에게 가져다 줄 뿐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지내던 어느 날 그녀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묵상하는 대목에서 막막한 상황에 처한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꿈속에서 듣고 기도하는 장면을 읽자 지금까지 붙들고 살아왔던 자신의 꿈들을 떠올렸습니다. 병으로 육신의 아름다움과 세상을 향한 꿈은 사라졌지만 그와 비할 수 없는 꿈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누리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녀는 야곱의 기도처럼 간절한 마음을 담아 찬송시를 써내려갔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영화 타이타닉에서도 연주되었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송 보내드립니다. 노엘 찬양단의 찬양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신웅경 권사의 조선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이사야 39장. 그 무렵 바벨론의 왕 발라단의 아들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내어 편지와 예물을 전하였다. 히스기야는 그 사절단을 환대하고 자기의 보물창고 안에 있는 금, 은, 향료, 향유, 병기, 기타 모든 귀중품을 보여주었다. 히스기야는 그의 왕궁과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으며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먼 나라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이요. 그러자 이사야가 물었다. 그들은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나의 궁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았소. 또 나의 보물 창고 안에 있는 귀중품들을 그들은 모두 보았소. 이 말을 듣고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였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왕궁에 있는 모든 것, 내 선조들이 오늘날까지 고이 간직하였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기우고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너에게서 태어날 너의 친아들 중 더러는 바벨론 왕궁으로 끌려가 내시가 되리라.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대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요. 그리고 자기의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은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리라고 혼자 생각하였다. 이사야 40장.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시민에게 다정스럽게 일러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났다고, 그만하면 벌을 받을 만큼 받았다고, 여호와의 손에서 죄의 벌을 곱절이나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 있어 외친다. 여호와께서 오신다. 사막에 길을 내어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신다. 벌판에 큰 길을 훤히 닦아라.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언덕을 깎아내려라. 절벽은 평지를 만들고 비탈진 산골길은 넓혀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니 모든 사람이 그 영화를 뵈리라. 여호와께서 친히 이렇게 약속하셨다. 한 소리 있어 명령하신다. 외쳐라. 무엇을 외칠까요? 나는 물었다. 모든 인생은 한낱 풀포기, 그 영화는 들에 핀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진다. 스쳐가는 여호와의 입김에 백성이란 실로 풀과 같은 존재이다. 풀은 시들고 꽃은 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 너 시온아, 높은 산에 올라 기쁜 소식을 전하여라. 너 예루살렘아, 힘껏 외쳐 기쁜 소식을 전하여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질러라. 유대의 모든 도시에 알려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저기에 오신다. 주 여호와께서 저기 권능을 떨치시며 오신다. 팔을 휘둘러 정복하시고 승리한 보람으로 찾은 백성을 데리고 오신다. 수고하신 값으로 얻은 백성을 앞세우고 오신다. 목자처럼 당신의 양떼에게 풀을 뜯기시며 새끼 양들을 두 팔로 안아 가슴에 품으시고 젖먹이 달린 어미 양을 곱게 몰고 오신다. 누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되었느냐? 하늘을 장뼘으로 재었느냐? 땅의 모든 흙을 말로 되었느냐? 산을 저울로 다루고 언덕을 천평으로 달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뜻을 좌우할 수 있었으며 좋은 의견으로 그를 가르칠 수 있었느냐? 누가 과연 그에게서 자기를 깨우쳐달라고 올바른 인생길을 가르쳐달라고 현명한 처세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받았느냐? 보아라, 민족들은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요 천평에 덮인 가는 먼지일 뿐. 섬들도 고운 가루보다 더 무겁지 않다. 레바논 산수풀은 장작으로 쓰기에도 모자라고 거기에서 뛰노는 짐승들도 번제물로 바치기에 모자란다. 민족들을 다 모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있으나 마나 허무하여 그 자취도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이 그 누구의 모습이라도 닮았다는 말이냐? 어떤 모습이 그를 닮을 수 있다는 말이냐? 대장장이가 부어 만든 우상, 은쟁이가 금박을 입히고 부어 만든 은사슬을 걸친 우상과 같다는 말이냐? 손재간 있는 대장장이가 썩지 않는 나무를 구해서 세워주어야 넘어지지 않는 우상과는 다르다. 너희는 모르느냐? 듣지 못하느냐? 처음부터 너희 인간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냐? 땅에 터가 잡힐 때부터 잘 알고 있던 일이 아니냐? 지구의 대기권 위에 앉아 계시느니 그의 앞에서 세상 주민은 메뚜기 같지 않느냐? 그는 이 하늘을 엷은 포목인 양 펴시고 사람 사는 천막인 양 쳐놓으셨다. 고위층 인사들을 없애버리시고 위정자들을 그 자취도 남겨두지 않으신다. 나무를 심기가 무섭게, 씨를 뿌리기가 무섭게, 그루가 땅의 뿌리를 박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입김을 보시니 그것들은 말라버리고 불어오는 거센 바람에 건불처럼 날려가고 만다. 내가 누구의 모습이라도 닮았다는 말이냐? 내가 누구와 같단 말이냐? 거룩하시니께서 말씀하신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아라. 누가 저 별들을 창조하였느냐? 그 군대를 불러내시어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점호하시는 이는 그분이시다. 힘이 세고 기력이 장사이신 그분의 부르심에 누가 빠질 수 있으랴? 야곱아, 네가 어찌 이런 말을 하느냐?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 이런 주장을 펴느냐? 여호와께서는 나의 고생길 같은 것은 관심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권리 따위는 아는 채도 않으신다. 너희는 모르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여호와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땅의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힘 솟구쳐 피곤을 모르시고 슬기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힘이 빠져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기진한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청년들도 힘이 빠져 허덕이겠고 장정들도 비틀거리겠지만 여호와를 믿고 바라는 사람은 새 힘이 솟아나리라. 날개 쳐 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아무리 뛰어도 고단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않으리라. 신흥경고사의 조선어 성경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천시립 합창단의 합창으로 이사야 53장 세상죄 지신 주 이 찬송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인천시립합창단의 합창으로 세상죄 지신주 이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성경말씀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북가남 해외의 애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악한 것과 노함과 그리고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모든 악의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의 모양들은 어떠한 것이라도 모두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모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3월 13일 월요일 방송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는 김충성 선교사였습니다.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또한 이어서 우리가 서로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용서받은 자라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서로를 용납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용납은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아무런 의로운 것도 발견하시기 전에, 아니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죄인으로 있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용서와 용납을 고백하는 심정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주 날 사랑하셨으니, 나도 자매의 모습.